역사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아주 건장한 신부님 한 분이 부임을 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안데스 산맥이 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세가 굉장히 험해서 신부님들은 포교 활동을 위해 멀고도 험한 길을 계속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 왼쪽에는 나이 든 수녀님이, 오른쪽에는 굉장히 젊고 아리따운 수녀님이 함께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은 좁았고 가운데 끼어 있던 신부님은 차가 흔들릴 때마다 한쪽으로 치우쳐 본의 아니게 신부님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신부님은 사제로서 견디기 힘들었는지 차가 이제 나이 많은 수녀님 쪽으로 쏠리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젊은 아름다운 수녀님이 계신 오른쪽으로 쏠리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주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농담인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셨나요? 안 끝났나요? 근데 그 시험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그 시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하면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존 오웬 목사님은 그의 책 시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고기를 자르든지 아니면 사람의 목을 자르든지 할수 있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시험은 양약이 될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을 필연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통과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통과하게 되면 성숙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을 받으신 한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것도 성령에 이끌리셔 가지고 광야 가운데 가셨어요. 누구한테 이끌려서? 친구한테 이끌려서 간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가운데 가서 거기에서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즉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그 가운데 시험을 통과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할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생됐습니다. 본문과 병행구인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시험 받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두 줄로 광야에서 40일 끌려가서 40일 있다가 시험 받았는데 통과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시험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시도 그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중요한 시험을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마가는 왜그 시험 내용을 통과하지 않고 통과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을 주님이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중요한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파멸이 아닌 성숙되고 축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떡의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요? 떡의 시험이요. 여러분 떡 좋아하시나요? 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예요? 즉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들로 뭘 하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에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뭐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떡이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인간이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으신 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에서 떡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떡이 아니라 그냥 재정적인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역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을 했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한 사람 앞에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었냐라고 한다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너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들을 참아내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참는 것과는 엄청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마귀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돌들로 이 스피커로 떡이 되게 해봐라. 마귀가 저한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이 될까요? 어? 이렇게 이걸로 떡 되게 해봐. 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이 가능할 때에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건 전혀 유혹이 되지 않는 일인 거죠. 근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백주 대낮에 어떤 예쁜 사람이 이제 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저를 유혹하는 겁니다. 제가 좀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총각인 줄 알고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나쁜 놈이네. 청년들 같이 있었다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사실 그것들을 이겨내는 게 어려울까요? 아우 저 결혼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혼자 있는 저녁 때나 이럴 때에 아리따운 그 연인이 와서 저를 유혹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무슨 유혹을 받고 있냐면 견디기 힘든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와서 야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뭘로 이기셨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에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겼죠. 아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똑같이 피로를 느끼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허기지고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살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부담스럽습니까? 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부담스럽지 않아요? 마치 막 뭔가를 다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한테도 부담스럽습니다. 목사인데?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저는 세속적인 목사니까요.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제가 좋아하는데 라면을 끓이며 라는 산문집에서 인간에 대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사내의 삶은 쉽지 않다. 돈과 밥의 두려움을 마땅히 알라. 돈과 밥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지 말고 주접 떨지 말아라. 사내의 삶이란 어처구니없게도 간단한 것이다. 사내의 한 생애가 무엇인고 하니 이러니 폐지하여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요. 돈이 없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단은 그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인간 못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적인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굳이 뭘 그렇게 참습니까? 당신 충분히 그럴 능력 되잖아요. 아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시험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40일은커녕 3일째쯤 되면 애슐리와 같은 부패를 만들어서 아유 못해 먹겠다 이제 하고 막 이렇게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있지 않을까? 에이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러라고 하나님 3일이면 많이 참았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곳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그 기독교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가 원하는 필요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설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다 할지라도 가난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독교란 말입니다. 왜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분께서 그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역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런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은 떡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떡, 더 좋은 떡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이 와서 이 떡의 시험을 내밀 때마다 아마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국구 조폭이었습니다. 아, 진짜 전국구.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조폭.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서 이제 회심을 하고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같은 분이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제 저기 어디지? 통일교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지 않는데 나중에 뒷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2억, 3억 막 이렇게 통일교에서는 돈을 주고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직책 가운데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 총재님.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뭐 원망하고 그래 그 사람 지옥 갔어 천국 갔어 이걸 누나 그거는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영역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내 눈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5만 원짜리를 돈을 엄청나게 싸놓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다닌다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각서 쓰면 너 여기서 현찰로 5억씩 줄게. 5억씩 줄게. 현찰로 그냥 딱. 박카스 한 벽이 2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사과 한 박스 정도에서 딱 5억 포장해가지고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인구 가운데에 얼마나 남을까요? 그 하나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떡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함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제 사단이 이걸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니까 더 강력한 시험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4장 5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4장 5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죠. 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맞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마귀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시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 하나님 말씀 사는 거야? 그럼 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 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해 준대잖아. 그럼도 한번 뭐 해봐? 뛰어 내려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2편을 보면 이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단은 시편 가지고 와서 그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럼 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너 뛰어 내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꼭대기는 학자들 말에 의하면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 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한 140m 정도 되는, 140m면 어느 정도 되려나요? 140m 정도 되는 데에서 지금 뭐하라는 거예요? 뛰어 내리라는 거예요. 줄도 없이 번지점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서 확 뛰어 내리려고 서면 저 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오, 저 사람 뭐지? 하고 주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거기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다가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와, 예수님이라고 저 사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나 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깨닫게 하는 정말 확실한 증거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가끔씩 우리도 보면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아멘 되시나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아멘이 안 되나요? 좀 더 가볼까? 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당황스럽죠. 제가 이 성경 구절 읽다가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돈 주고 이게 할아버지 도와드리는 거야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물질을 뭐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누군가를 나눠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빵이 두 개가 있는데 나 하나 먹고 하나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여서 당신 배고파요? 그럼 이거 드세요 라고 해본 적은 있지만 나도 너무나 배고픈데 나도 빵 하나밖에 없고 이거 먹어도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쪼개서 누군가에게 나눠준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죄송합니다.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너도 배고프지만 그것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않아요. 사단이 정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사실 얼마나 순종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고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이걸 해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해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은 당연히 해줄 걸 알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아. 테스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해? 신뢰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떠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정말로요? 설령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뢰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때만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분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진정한 믿음은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통과해야 될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영광의 시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떡의 시험과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뭐였죠? 뭐였습니까? 뭐였다고요? 그래서 떡의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세 번째 시험은 영광의 시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시험은 4장 8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답니다. 장난 아니죠. 똑같은 거 아니야. 돈 한 50억 쌓아놓고 절해 줄게. 절해 안 해 진우야. 아니 뭐 쉽잖아요. 절만 하면 돼요? 어 절만 하면 돼. 쉽잖아요. 지금 마귀가 하는 시험이 그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많이 벌려고 하고 왜 자꾸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와 당신 진짜 대단하다. 당신 진짜 가진 게 많다. 당신 진짜 지혜롭다. 그런 말 듣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그거 할 수 있어. 뭐만 하면? 절 한 번만 하면. 어렵지 않나요? 저 역시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남들에게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애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저도 전형적인 너무나 나도 애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저를 높이고 칭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보다 나름대로 내가 좀 잘났지 이런 생각이 때때로는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의 시험을 오늘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넘어가고 두 번째 믿음의 시험을 넘어가도 세 번째 여전히 깨어지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바울처럼 저 역시도 탄식하는 거죠. 우와 나 역시도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구나. 너무나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시험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몸을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서 찢겨지고 매일 상처받는 이 사람들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여기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떡의 시험, 믿음의 시험, 영광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이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부하지 않던 간에 아니면 우리가 시험하지 않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을 주지 않다 하시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있을 때에만 마침내 영광의 시험까지도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어제 밤샜더니 힘들어요. 30대가 되니까 밤새면 아주 죽을 것 같아 지금. 그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517년에 이제 중세의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너무나도 암흑과 같았던 이 시대에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이제 사제직을 이제 그렇게 파문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됐죠. 이렇게 됐죠. 하지만 루터는 파문당한 그곳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자리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성경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독일의 귀족들만 갖고 다니고 자기들만 해석하고 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일반인들이 널리 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쓰러진 그 자리 가운데서 하기 시작합니다. 즉 너무나 어둠같이 쌓여있는 그 순간에 정말로 그는 기독교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작업을 거기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거죠.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이죠? 500주년입니다. 매우 뜻깊은 해죠. 그러나 우리는 돈의 시험, 한국교회는 돈의 시험, 믿음의 시험, 영광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지 언제나 놀림을 받고 마귀에게 놀아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비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요? 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 왜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서 마귀와 같이 마귀가 시험하려고 했던 것처럼 마치 부적처럼 성경이 이것 갖고 있으면 뭔가를 이룰 수 있고 기도하면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고 그저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렇기에 성경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수없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중세 암흑기와 같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강하게 단련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